힘들던 시간에 지쳐있는 모습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던 그런 내 모습이었지. 무슨 말을 해볼까 내 자신 바로 너. 이젠 일어나야 할 그때가 된 걸 알아. 바로 이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내게 남은 나의 모든 것 소중하단 걸 알아. 너무도 힘들던 시간에 지쳐있는 모습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던 그런 내 모습이었지. 무슨 말을 해볼까 내 자신 바로 너. 이젠 일어나야 할 그때가 된 걸 알아. 바로 이 시간 너무도 힘들던 시간에 지쳐있는 모습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던 그런